남자가 큰 여자를 갖고 남들은 놀려대지만 그렇지만 나에게도 순정은 있다고요. 강력한 여자라고 자존심도 없고 사람도 못하나요. 남자답게 화끈하게 사랑한다 말하세요. 나를 보는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물쭈물 하지 말고 속 시원히 말하세요. 여자라고 자존심도 없고 사랑도 못하나요. 남자답게 화끈하게 사랑한다 말하세요. 나를 보는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시원히 말하세요. 우물쭈물 하지 말고 속 시원히 말하세요.